유전자 조작 곡물로 만든 기름, 시판되는 나드, 단백질, 수온 함량이 높거나 양식한 해산물, 삶의 반두콩 단백질, 대두 단백질, 밀 단백질, 콩류, 치즈 등 살균 또는 가열 처리한 유제품, 버터 제외, 유제품, 탈지분유, 저지방 우유, 마가린, 살균한 비유기농 우유와 요구르트 모든 치즈, 전지분유,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된 유제품, 유제품 대체품, 가당 연유, 무가당 연유, 일반 아이스크림, 탄수화물, 메밀, 귀리, 퀴노아밀, 옥수수, 수수, 기장, 기타 곡류, 옥수수 녹말, 과일, 건포도, 건과일, 잼, 젤리, 과일 통조림, 단미려, 과당, 농축과즙, 액상 과당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음료, 살균 처리 우유 두유, 대량 생산된 주스, 다이어트 음료, 탄산음료, 가당 음료, 아스파탐이 든 음료, 스포츠 음료.